봄이 오면 너를 찾아갈까? 꽃이 피면 네가 그리워. 언젠가 다시 만나거든. 어릴 적 그 노래를 불러보자. 바람 불면 네가 찾아올까? 나도 몰래 너를 기다려. 이 마음 넌 알지도 몰라. 기다려, 나 항상 기다려. 친구야, 친구야, 우리 만나 너무 행복하다. 친구야, 친구야, 사랑한 내 고운 친구야. 선물할게. 고마워, 나 항상 고마워. 친구야, 친구야, 우리 만나 너무 행복하다. 할 말이